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졌을까? 이런 모든 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신 것 외에는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 앞에 4장,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이전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러한 지혜와 권능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놀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진 것일까? 도대체 그는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일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말씀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음에서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작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경험 가운데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그러한 버림과 배척이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충격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향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네 개의 복음서의 그 기록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정작 자기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거절과 이런 배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배척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말로 가르치고 그 기적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놀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셨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장교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노예가 중풍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고쳐달라 그런 간청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린 겁니다. 이 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방인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이방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말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8장 10절에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두 기록의 공통점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완전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어요.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과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이 마을 사람들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아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던 것이죠. 반면에 마태복음의 로마 장교인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저 아마 소문으로만 들었을 겁니다. 뭐 동료라든지 부하 그 병사라든지 아니면 어깨 너머로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그걸 알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군인 장교로서 자신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신앙적인 권위에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장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하나 상사에게 또 아니면 자기 그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은 종들은 복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위에도 그 종들이나 부하들이 복종하는데 하물며 만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말 소문대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권위는 말씀만으로도 역사하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신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종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그 종의 괴로움을 구원해 주시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요청한단 말이죠. 이 백부장은 그저 자신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재산처럼 취급하는 노예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재산의 한 목록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예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간다운 존중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리끼게 여기는 유대인을 찾아가서 굳이 그 불편과 체면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요청한단 말이죠. 간청한단 말이죠.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마음속 생각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그 종에 대한 긍휼의 감정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이 백부장의 행동과 그 의지와 그 실천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놀랍게 여기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시던 것이죠. 심지어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까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장교에게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 믿음을 이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을 아시고 놀라워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러한 장본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죠? 같은 고향 마을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가?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마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겠지요.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그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알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도 알고 또 그 여동생들이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가정 배경도 압니다.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정작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왜요? 다 알고 있다고 본 것이죠. 심지어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향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지혜에 놀라요.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행하는 그 기적을 직접 보면서 놀랍니다. 도대체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자신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래서 놀랍다는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이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그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차단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생각과 그리고 거기서 굳어진 선입견이 정작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다가오진 않지만요. 학자들은 이 표현이 경멸의 표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부계 사회입니다.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가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부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호적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호적에는 반드시 누가 올라갑니까? 남자가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는 말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목수라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왜 아버지의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어머니의 이름을 써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인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비 없이 자란 놈이다. 이렇게 비아냥하고 경멸의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부계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그 가문에 붙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예수님의 출생 상황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소문을 마을 사람들이니까 알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태어난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 그 풍문,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들춰내면서 은근히 헐뜯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건 다 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잘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말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래서 안 돼.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좀 다녀봤다거나 성경을 좀 읽어봤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부감이 사실 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필수 과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고민해 본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연약함과 여러 가지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 복음으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또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이런 장애물 때문에 아예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거나 자신은 이미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미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애초부터 그걸 거절하고 애초부터 그걸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또 거절에 대해서,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마을에서는 제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와중에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는 기적을 실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 두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걸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단은요, 사단은 실제하죠. 그리고 사단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실제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방해물들을 늘리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특히 내가 이미 알 건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의 생명과 그 복을 제대로 누리는데 장애물을 둠으로써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스스로 병에 걸려 있지 않다고 여긴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을 의사에게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병을 키우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죽음의 영적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환자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자신은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나왔던 격언의 말씀처럼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는 이 격언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거기에 담그서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더러워지겠죠.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물이 더럽다고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 주변에 구정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연약해서, 또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런 구정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만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정말 생명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구정물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다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정말 참된 복인지 정말 참된 소망인지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구조물,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점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힘쓸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속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절과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박국 1장은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당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겪는 그 고충과 아픔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악하고 고통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불의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을 그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약탈과 폭력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탄식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과 애침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다르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동일한 탄식이고 동일한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또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불가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2장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불의와 악행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고 불공평이 만연하면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고백하는 고백이 이제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겐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박국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중에서 기뻐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공격하는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계의 끝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 온전한 평화가 있고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새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이 괴롭고 우리를 거절하고 또 우리를 배척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처절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통치가 여기에서, 그 회복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감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역할을 맡아서 실천하게 해주는 힘이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의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바로 신자가 가진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실제고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이기는 신자의 힘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